하늘 빼는 비키니스 자일이 모여 사진 한장 찍자 둘 셋 다 모여 취사는 김치 여기 만남의 광장 한 손에 칵테일 한잔 그새 날 접어봤다 눈 정화되고 마음 평화로워 여기 분위기는 완성 에이 거기 잘 빠져나가시 긴 생머리에 구리피 이거는 태양보다 뜨겁지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남자 여자 다 같이 반말 없이 깊이 눈을 주라니 질문이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멀티니 아니 모히또 알딸딸해지고 있어 해변 위에 heaven oh girl 이리 와서 주위풍당당한 너의 기운 뻑쳤고 내 볼을 만지는 너의 손길에 평화를 느껴 Give me a little bit more P-L-E-A-S-E 내게만 잘해줘봐 Me on 다음에 칵테일 이름들을 따라 해보자 나에게만 섹시해줘봐 에이 거기 잘 빠져나가시 단발머리에 우유비 피부는 구름보다 하얗지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남자 여자 다 같이 밤날 없이 두 빛이 널 주라니 멀티니 아니 모히또 알딸딸해지고 있어 해변 위에 heaven oh